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치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 조선노동당 장건 71돌, 다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9돌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성대히 경축했습니다. 우간다 전국항쟁운동,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동지 회고 네팔 전국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 기관의 대표단들과 방글라데시 공산당 막술리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등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축하 방문했으며 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미얀마 연맹 연대성 발전당 양건지역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대사관들의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몽골,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를 비롯해서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경축 집회, 업적 토론회, 강연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이 의의있게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들을 러시아, 라오스, 마자르, 볼스카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게재했습니다. 멕시코 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러시아 연방공산당 연예변강위원회 제1비서, 인디아 데일리 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은 조선노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으며 이란신문 이란뉴스, 에스파냐의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출판 보도물들은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대양상과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위대한 수령인들의 불멸의 당 용도사를 격찬했습니다.